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범촌 나무심기에 도쳐나섰습니다. 인민군 군인들은 식수절 하루 동안에 창송 이깔나무, 잣나무, 은행나무,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수정이 좋은 375만 여그루의 나무들을 금수산 태양궁전지구와 각지의 혁명사적지, 혁명전적지, 부대 주변과 주둔지역들에 심었습니다.